처음 두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은 인간이 모두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 있고 그 병원체는 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악과 그리고 고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결과가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질병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우리에게 계속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이제 모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말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인간의 죽음이 그 형벌 때문이라는 사실을 죄에 대한 형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신자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셨는데 그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들을 마지막으로 당신이 직접 거룩하게 하셔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한 수단으로 죽음을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일단은 그 죽음이 모든 사람들 위해 보편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그리고 인간은 이 죽음을 벗어나기 어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인 동시에 또한 사단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히든 카드로 삼아서 인간을 향해서 그 죽음이라는 카드를 내밀면서 그들이 더더욱 죽기를 두려워함으로써 바보같이도 생명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에 죽음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게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러나 잠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집행이 유보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자손들을 남기고 이 땅에 인류가 멸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생존해 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기회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동시에 또한 이 세상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주님을 배반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땅의 문화를 건설하면서 문명을 가꾸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확실하기는 했지만 잠시 집행이 유보되었지만 영혼의 죽음은 즉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그들의 영혼은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자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당신과 교통하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공급되는 자원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는 그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사는 관계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그런 관계가 모두 깨지게 되었습니다. 독립을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범죄하였지만 그 결과는 인간이 도저히 독립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아주 비참하게 되었고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 그리고 견디기 힘든 이 존재의 괴로움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 땅에 살아있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고통이 되었고 어떠한 평안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에서 오는 어떠한 평안도 누리지 못한 채 인간들의 삶은 나날이 고통과 저주스러운 삶을 계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두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고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는 단어인데 이 두 번째 단어는 바로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은 낳았을 때 그때 그 데무트를 아담의 데무트를 닮은 가인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그러나 대체로 성경적인 입장에 서 있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첼렘 즉 형상이라는 말과 데무트 이 그 모양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반복되고 있지만 성경 전체의 의미로 볼 때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심장이나 장기와 같이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진 해부학적 기관은 아니지만 마치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감각을 주신 것처럼 해부학적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인간 속에 실제로 있는 영혼 안에 실제하는 그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특성을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상은 본래 영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그것들 중에 닮은 것을 인간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인간 속에 두신 그 형상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교통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영원 불멸한 존재로 그 세상 지난 저 세상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형상은 형상과 모양이 같은 말이고 그래서 그 형상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자연적인 형상과 또 하나는 도덕적인 형상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자연적인 형상은 이성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덕적인 형상은 신앙에 관계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연적인 형상의 기능은 이성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는 그런 이성과 그 다음에 도덕 그리고 또 한 번 하나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죽고 그걸로 끝나지만 인간은 죽어도 죽지 않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그래서 믿는 자는 하늘나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결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형상을 가리켜서 자연적 형상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 자연적인 형상은 그 형상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파괴되진 않고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러한 반쯤 파괴된 존재로 형상이 아직까지도 잔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도덕적 형상인데 이 도덕적 형상은 이제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성경은 참 지식과 의와 거룩의 본질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형상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고 그를 진정으로 그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를 진정으로 따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인간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그 유일한 통로였는데 그 도덕적 형상은 죄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 파괴된 도덕적 형상을 두고 이런 비유를 썼는데 여름날에 생선이 이렇게 그 막 괴짝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막 진이겨지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니까 그게 이제 썩으면은 막 파리들이 막 날아다니고 해가지고 이 생선이 생선이 아니라 거의 죽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이 부서진 인간의 도덕적 형상의 현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이렇게 그 살아있는 것이 없이 그렇게 도덕적 형상이 파괴된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성이었고 즉 자연적 형성이었고 또 하나는 신앙 곧 이 도덕적 형상 혹은 초자연적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온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인간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었죠. 그랬다면 그는 하나님이겠죠. 예를 들어 이렇죠. 완전히 몰라도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도덕적 형상, 즉 초자연적 형상이 철저하게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자연적 형상도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버리게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눈 한쪽이 머니까 그것이 이 질병이 번져가서 반대쪽에 있는 눈도 함께 거의 실명 상태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두 형상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어떠한 정확함이나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떠한 올바름도 찾아볼 수 없고 완전히 이성적으로도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육체에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진리를 말할 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것도 특별히 불신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어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영접하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자연적 형상이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적 형상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 속에 깃들인 법칙들을 찾아서 일구어 놓은 그 업적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칙들을 찾아가면서 과학들을 일구고 이처럼 문명과 문화를 일구어 놓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도덕적 형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계된 부분이 완전히 괴멸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는 마치 더듬이가 잘려버린 귀뚜라미처럼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고 두 눈을 완전히 실명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인도하던 개도 놓치고 그리고 더듬으며 가던 지팡이까지 떨어뜨려서 한 걸음도 옮겨놓을 수 없게 된 그런 소경과 같은 상황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더듬거리면서 찾아가다가 벼랑으로 구를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 이게 바로 도덕적 형상, 즉 초자연적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간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적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정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니라고 말함으로써 인간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 말은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사랑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인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떠한 죄인들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그렇게 사랑을 해야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평화로운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죄인도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비록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우리의 이웃을 향한 태도는 곧 영이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화를 받게 되면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말하자면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비참한 인간들 속에 있는 그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걸 붙들고 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붙들고 울어주고 그렇게 그들이 그 형상을 다시 구원받아서 회복하도록 그렇게 희생하면서 사는 삶이 이게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그 죄의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 죄가 왜 그렇게 심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를 어긴 거는 결국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졌다는 거죠. 관계가 깨졌다는 건 관계가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부부가 죽어라 하고 싸우는 거예요. 2층에서. 아래층에서 살던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막 바가지를 집어던지면서 남편한테 이 죽을 인간아 가서 없어져 버리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나 저 인간하고 살기 싫어서 정말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 아, 그렇게 하려면 맨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혼을 해.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 여자가 그 사람한테 바가지를 던지면서 하는 말이 결혼을 했어야 이혼을 하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의무를 위반해서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뭘 전제로 하냐 하면 관계가 세워졌고 거기로부터 의무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죄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워낙 말씀에 대해 탁월한 이해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리라고 믿어요. 거기서 우리들이 고려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말의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베리트라고 하는 것을 옮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히라버의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옮긴 것인데 우리 말에는 정확한 번역이 없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에이, 내려와 책 한 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의 언약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리트 그리고 디아데케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번역할 때에 계약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계약 그러면 사골세빵 전세빵 계약하던 생각밖에는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또 그거는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겠는가.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계약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쌍방적인 약속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계약의 형태를 가진 언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이 죄가 심각해졌고 그렇게 심각해진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당사자가 되어서 우리와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신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계약의 성격을 띈 언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의 성격을 띈 언약이 있는데 그 계약 언약의 배경은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두고두고 이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할 때 언약 이렇게 얘기할 때 실감이 나리라고 봅니다. 그림처럼 묘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를 전달하실 때에 절대로 다른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화를 가지고 계시를 받는 사람들에게 전하시질 않으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를 이용하셔서 그들에게 계시를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잘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거죠. 하나님 그 계시를 그렇게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전할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생생하게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귀신을 묘사할 때 제가 잘 듣는 비유인데 귀신을 묘사할 때 우리는 대개 그 남자가 안 나타나고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주 못생긴 사람은 그 귀신의 등장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그 하얀색 옷을 좋아하고 생머리를 좋아합니다. 이 생머리 타입으로 화장기가 없이 하얀 옷을 입고 그리고 나타나는데 항상 입술과 눈은 파란색이고 이쪽에 이제 도마도 즙이 쭉 흘러내립니다. 그걸 보면은 동양 문화권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파란 빛이 비치면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그림을 서양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자꾸 가까이 가서 이게 뭔가, 이게 누군가 아마 그럴 겁니다. 결국은 그 귀신은 서양에 가서 쪽도 못 쓰고 창피를 당할 겁니다. 서양의 귀신은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우리와는 반대로 까만 옷을 입고 안 까면 빨간색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긴 항상 이렇게 딱 뒤집어서 빨간색이 좀 보이게 하고, 예. 그리고 왜 그랬는지 이빨이 반드시 두 개가 길게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늘과 성경책을 아주 무서워하는, 예. 그런 드라큘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 그런 귀신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이조 시대에 이렇게 이 그리고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가서 이빨을 흔들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넌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독특한 이빨을 가졌냐? 우리 집에 와서 새끼나 끊어라. 아마 그럴 겁니다. 이처럼 문화를 타고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문화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특별히 15세기 경이라고 주전 보시면 됩니다. 이때 중근동 지방에는 어려운 말로 벳셀 트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벳셀이라고 하는 것은 봉신을 의미하고 트리티는 조약을 의미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큰 나라의 왕이 있고 그 나라를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조그맣게 쪼개서 맡겨주는 각 성의 성주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이라는 것이 웃기는 거죠. 나라를 큰 땅을 점정해놓고 서울에 있어서 자기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평소에 그래도 마음에 들던 사람 너 일곱 명만 일로 와라. 내가 이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중앙에서 내가 하고 일곱 개로 쪼개서 너네들을 각 성의 왕으로 삼아줄게. 유감 있어? 유감이 있을 리가 없죠. 누구든지 거기에 선택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서를 써야죠.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그러면 그건 누가 쓰냐? 아, 그건 왕 혼자 쓰는 거지. 아, 야, 이거 뭐 내가 너한테 이 나라를 맡기는데 근데 뭐 나 좀 좀 봐주라. 왕이 그러겠습니까? 황제가?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쓰는 거죠. 계약은 대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 서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한 동지가 되어서 이제 이 나라를 해방하고 우리가 이렇게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조항이 나옵니다. 너는 왕인 나는 너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네가 세금을 걷어서 먹고 살아라. 단 세금의 절반은 나한테 넘기고 그리고 전쟁이 나면 너는 즉시 군대를 끌고 나한테 와서 죽기까지 싸워서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 아,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쭉 하고 마지막에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을 천지신명에게 약속한다. 둘 중에 누가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말하자면 천지신명의 저주가 있을지니라 해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커다란 짐승을 쪼개놓는 거죠. 그래서 황소 같은 것을 쪼개서 둘로 갈라놓은 반쪽으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로로. 그리고 벌려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몇 바켓에 되는 피가 낭자하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때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큰 나라 왕과 이제 성을 다스리게 된 작은 왕이 함께 그 약속된 계약서를 들고 피를 밟고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천지 신명이 이 짐승이 이렇게 쪼개져서 죽은 것 같은 이 죽음을 그 어긴 사람에게 내릴지니라 하고 그걸 하나씩 갖고 있고 하나는 신전에다가 보관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내리는 이 명령이 굉장히 심각한 거다라는 걸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이제 열국의 아비로 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의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만드는 집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신들이 인간들에 의해서 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든지 인간에게 재물을 얻어먹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걸근대는 신들이었고 또 하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신들이었다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고 도덕성이 없는 그런 이 신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나타났지만은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분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제껏 자기가 만났던 그 수많은 신들과는 완전히 틀린 그런 탁월한 분이시라는 인식을 갖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말이 진실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보고 짐승을 잡으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불로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번역을 하자면 이 그 하나님이 기이한 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것은 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약속했는데 꼭 지킬게. 안 지키면은 내가 저렇게 죽임을 당하마.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시를 해 주실 때 당신 수준에 맞추시지를 않고 사람 수준에 맞추신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돌도 안 되네 보고 야 음식 먹자. 이 걔가 무슨 소린지 알겠느냐고. 맘만 먹자 그래야지 알아들잖아요. 너 그렇게 계속 젖꼭지 물면 징계받는다. 그래서 얘는 못 알아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뭐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강력한 인상이 찍히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로 이루어질 모양이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언약은 언약인데 죽기까지 준수해야 하는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맹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면 죽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언약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인간과 함께 맺으신 세 가지 종류의 언약, 계약적 성격을 띈 언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행위를 담보로 했다고 해서 행위 언약입니다. 그 행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안 먹으면 내가 계속 너희를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먹으면 너희를 정녕 죽이리라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깨트려지는 거죠.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했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트려진 거죠. 깨트려진 그 관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질병의 악한 증상들이 고통과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원이 없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두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는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 자막에 뜨고 있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평화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 그 의논이 있었고 그 의논이 언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만 이런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그 약속하시는 것은 그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함께 하시고 죽으시면 그를 다시 살려내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만드시는 것이었고요.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었고 이 생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자인 내가 그렇게 하면 성부인 내가 저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고치고 그래서 다시 저들과 화평하게 관계를 맺고 인간의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계약의 성격을 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의 언약을 따라서 그것을 이행하는 일환으로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세 번째 또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언약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선택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 아담 언약과 대칭해서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이름을 바꾸자면 아담 언약이 되겠고 은혜 언약은 바꾸자면 예수 언약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행위를 담보로 하였지만 세 번째 이 대조되는 은혜 언약에서는 행위를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안 보고 넘어가 주시는 특별한 호의를 베푸시는 일환으로서 은혜 언약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의 약속과 요구는 뭐냐? 당사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 은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은혜 언약은 첫째로 약속은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옛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옛날 약속, 즉 구약이고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새 약속, 곧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바로 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한 이 가장 근본적인 약속의 실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은 약속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약속의 내용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뜻입니다. 이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는 광범위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 상태는 실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죄 있는 사람 다 나아라. 죄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다 나아라. 죄라는 죽음의 병을 일으키는 죄라는 병균은 없었던 걸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러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논증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조는 하셨지만 일방적으로 그들을 죄 가운데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그들과의 언약을 복구하시고 그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언약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가정을 택하시고 또 한 나라를 택하시고 그 나라는 다시 영적인 한 공동체로 발전시키시고 그런데 그 마지막 발전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다시 부분적으로 하늘 자원을 힘입어서 죄의 상처를 치유받고 참 사람답게 살게 하심으로 그들의 삶과 말, 현존을 보면서 참으로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고 선교적인 계획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너희의 후손, 나는 너희와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었는데 그럼 요구는 무엇이었느냐 이거죠? 행위 언약, 즉 아담 언약에서는 요구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계약 자체가 은혜의 계약적 성격을 띈 언약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행위가 이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것은 은혜 계약일 수가 없죠. 은혜 언약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행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도적으로 그 계약을 주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언약을 적용하시는 것이 이 언약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언약과 언약의 내용을 믿고 그리고 새 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언약의 요구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하 그러면 처음 아담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 조건이었고 은혜 언약은 믿는 것이 조건이겠네요. 결국은 그렇다면 그 은혜 언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행위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참 바보 같은 이야기죠. 자, 제가 여기에 이런 선물이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거 했는데 아무나 누구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 당신 이거 가지고 가. 그리고 그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도 줘요, 나도 줘요. 그랬더니 조용히 하셔. 당신 나와서 이거 가지고 가. 자네가 가지고 가. 왜? 가난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져갈 때 넌 참 좋겠다. 그 큰 금덩어리를 거저줬으니까 참 좋겠다. 그렇게 모두 말하지. 야, 너는 손 내민 공로로 금덩어리 하나 받았구나. 응?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입 벌린 공로로 밥 먹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문학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죠. 국민학교를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믿음이라든지 요건 이제 내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에, 그런데 이제 에, 그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믿음 다음으로는 에, 믿음과 함께 요구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순종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순종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에 부합하는 인간으로 순종하면서 살도록 부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바로 순종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 원리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있어서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을 본질을 변화시켜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상태를 놀랍게 바꾸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심으시고 하나님을 적대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가장 우세했고 거의 전부였는데 그거를 단숨에 거듭남으로 깨트리시고 그 속에 우세한 성품을 심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살고 싶은 욕망을 갖게 하시고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넣어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세한 성품을 넣어주셔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이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잔존하는 부패한 성품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으니 그것은 곧 병에 걸려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 폐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을 살려냈는데 약간의 폐병균이 건강한 폐 속에 남아있는 것 같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치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항상 의롭지만 그러나 동시에 항상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Always just and always sinful. 항상 의로우나 항상 죄가 남아있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마틴 루터는 자기의 작품 속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Simulus Justus et Peccator. 번역을 하자면 의로운 동시에 또한 죄인인 죄가 남아있는 그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능히 극복하면서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것들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에게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의 형상을 회복시키시지만 그 형상은 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더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형상은 계속 씻기고 닦이워져서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빛나면 빛날수록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셨던 인간의 그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착해요. 착해요. 그다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언약을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결국 인간이 파괴한 거거든요. 이제 행위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비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의 인간의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이 세상의 고통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문제가 되고 죽음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파고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되죠?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궁극적인 원인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속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봤는데 눈물 흘리며 손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박수치면서 부흥해서 그 찬송은 불러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속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속죄가 뭡니까?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그건 국어사전이지.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생애 최초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세요. 이 속죄는 본질적으로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는 희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유화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용서하고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용서하고 하여튼 좋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이고 네 번째가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유화, 화목, 구속 이 네 가지가 속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희생이라는 것이거든요. 희생이라는 말은 결국 어디에서 온 것이냐면 영어로 sacrifice인데 sacrifice가 영어에서는 그대로 제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 자체가 희생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희생이라는 것이 뭐냐? 희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자기가 죄를 지어서 거기에 정당한 벌을 받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고 희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걸 뒤집어 쓰고 자기가 대신 고통을 당하거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범법한 사람들에게 이게 해 주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하나 갖고 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중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서울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비고사를 보고 대학을 가는데 예비고사를 보면은 사실은 학교는 나가지만 이미 학생으로서는 끝났다. 뭐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비고사도 끝나고 학생도 그 저 뭐 학교도 거의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그 뭐지 사은회라는 거를 하는 날 밤이었습니다. 밤인데 그중에 그렇게 나쁜 학생은 아니고 착실한 학생이었는데 걔가 그 사은회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축하해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항상 먼저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들끼리 모여서 술도 먹고 그랬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요. 조금 먹는데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있었는데 얘가 거기서 그러고 나서는 그냥 3년 동안의 그 대학 입시 얼매인 것을 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주 굉장히 착실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술을 한없이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필이면 그 사은회 한 장소가 종로 경찰서 맞은편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얘가 그 경찰서 쪽으로 그 교복을 입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리로 가지 말라고 붙잡으라 그랬더니 아, 아니래. 자기는 그 소변을 좀 봐야 되겠다고. 그리로 가요. 그래서 아니 여기도 화장실이 많은데 왜 그 경찰서에 하필이면 그 중동 교복을 입고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그러고 가서 경찰한테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그러다 우리는 말리다 못 말려서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길 이쪽에서 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얘가 거기 가서 보초 쓰는 사람한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경찰서에서 소변을 보려고 그러나 보다 졸업 기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대문에서 바지를 내리더니 오줌을 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있던 경찰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 고등학생 녀석이 말이지. 그 바지를 내리고 거기서 오줌을 누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어떻게 입건됐죠. 그래갖고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이로 묶이진 않았지만은 거기 그러고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술 안 취한 애들이 이제 그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경찰서에서 봤는데 그럼 뭐 넌만 뭔데 경찰서에서 마당에다 이 성스러운 경찰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오줌을 싸냐 그러니까 뭐 횡설수설하죠. 그러니까 얘네 집 전화번호 대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오시니까 참 그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아들이 뭔 죄를 졌길래 경찰서에 거기 갇혔습니까? 그러니까 대문에서 바지 벗고 오줌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 그게 사실 현행범이잖아요. 이제 가서 손이 많이 되도록 빈 거죠.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막 빌었어요. 뭐 그럼 뭐 과일이라도 좀 사다가 음료수라도 사다가 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근데 사실 아버지가 뭘 잘못했냔 말이죠. 그죠? 가서 쫙 빌었어요. 이게 왜 희생이에요? 이게 희생. 그러더니 그 희생을 보고 경찰서에서 데려가시오.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데려가면서 그 아버지가 와서 아들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자식아 20년을 길렀는데 오줌도 못 가리냐 그러더라고. 그게 바로 희생이 희생. 오줌은 아들이 놓고 비는 건 아버지가 가서 빌었단 말이죠. 좀 우스운 얘기지만 성경에서 제사가 바로 이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죄인이 지었는데 짐승을 데려갔는데 이 짐승이 죄 지을 때 그 사람 죄 짓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가서 손을 얹고 제사장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자기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가는 거죠. 그때에 이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피가 낭자하게 흩어지는 가운데 거기서 죽는 거죠. 그 희생인데 그렇게 죽는 게 무슨 효과를 가져왔냐? 그 신기하게 이 사람에게 있는 죄를 잠시 동안이라도 말하자면 그 죄를 이렇게 대신해서 이 값을 그 짐승이 치렀다고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감당하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그럼 뭐 관계고 뭐고 없잖아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속상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도 속상이라는 표현을 하죠. 속상하셨다. 그래서 속은 속한다는 속자고 상이라는 건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그 죄 받을 벌 받을 형벌 받을 죄에서 그 제사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구해 주는 거죠. 이게 희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 제도의 핵심은 죄의 전가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따로 있고 형벌받는 제물이 따로 있다는 것. 이게 제사 제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진노를 받고 죄를 모르는 짐승이 죽는다는 것. 그런데 그 혜택은 죄 지은 인간이 보게 된다는 것. 이게 이 제사의 제도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인의 죄를 속상하는데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명료하게 나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만약에 그런 짐승의 피도 일시적으로 남아 너희를 그 죄에서 부속해 너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속상할 수 있었다면 속량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너희를 다시 이렇게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를 입게 만들 수 있었다면 예수님하고 짐승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제물에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의 대신 죽으신 피를 보고 너희의 죄를 영원히 구속하실 수가 없겠느냐. 그 없다 그러면 이상한 거 아니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요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희생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독특하게 오셨어요.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자신의 몸을 직접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시는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동시에 또한 동시에 제물이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어때야 됐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제물이 되셔야 되셨으니까 그분은 반드시 죄가 없으셔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됐고 죄를 위해서 죽어야 했고 그러시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셨는데도 참 하나님 되심을 참 사람 되심 밑에 깊이 감추시고 일체의 천한 종의 형상을 가져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시다가 그리고 때가 됨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희생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 한 마리가 죽어서 그 억만죄악에서 살아가던 그 죄인을 잠시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었다면 짐승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가 우리 수많은 사람을 위에서 희생하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안 믿어지면 이거는 이상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화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죄를 덮는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없앤다라는 말하고는 다르죠. 그죠? 예.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이렇게 붉은색인데 하얀 거를 이렇게 덮어서 그래서 빨간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를 덮는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유화가 의미하는 첫 번째 성격입니다. 사실 죄를 덮는다 그럴 때 그 죄를 그렇게 덮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따라오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뭐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진노는 단순한 복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 죄졌지?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그것은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죄인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죄를 지은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자식을 사랑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뭐 애가 눈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는데 애가 어느 날 말이지 그래도 서너 살 돼서 엄마 응아 그러면은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 밥을 먹고 있는데 그냥 그 옆에다가 한 자백이 그날따라 막 굵은 거를 쌌어요. 아, 소리도 그냥 막 내면서 푸닥 하면서 해서 막 한 자배기를 싸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크으, 이러죠. 그 아이가 싫은 것이라기보다는 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오물을 더러워하는 그 성품이 그 오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 지금 금방 생각난 건데 기가 막힌 비유네. 어? 네, 그거예요. 기가 막히네. 전 비유만 잘해요. 아, 그 진짜네. 진짜 이 생각도 안 났던 건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쌓아놓은 오물하고 비슷해. 확 쌓아놨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아호 그리고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의 반응이에요. 그게 진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은 일관돼요. 근데 이게 고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그 아이가 계속 나쁜 짓을 할 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포기해버리면 속 편합니다. 그날 밤에 기다리지도 않고 잡니다. 어떻게? 나 내놓은 자식이다. 나 죽었다. 그럼 난 내일 가서 동산 묻어서 사망 신고할 거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 왜 의절하고 살잖아요. 의절한 아버지가 뭐 밤늦도록 의절한 아들이 왜 안 돌아올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철 좀 들어요. 철 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덮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덮는다고 할 때 덮는 대상은 죄다. 그렇죠? 죄를 덮는다. 그리고 그렇게 덮을 때 그 효과는 뭐냐 하면은 정결해지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정결해진 것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렇죠? 덮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이 유화의 일, 즉 죄를 덮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죄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대항한 절대 악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지 동네 사람하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유화의 의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덮으시 우리가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변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뭘 변했느냐고. 담배 피던 사람 여전히 담배 피고 말하자면 에? 나쁜 짓 하던 사람 나쁜 짓 여전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예 깨끗해요. 그냥 좀 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보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덮었을 때 실제로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덮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덮었을 때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새 생명을 창조하셔서 그래서 죄를 하나님이 직접 부셔버리시고 약간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죄들을 죽여버리시고 말하자면 힘센 사자의 등뼈를 박살을 내서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누구 앞에서 일어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거죠. 우리가 죄 지은 그래서 마음 아프게 해드린 그분 앞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유화에는 마음을 풀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싸우고 나면 이렇게 이제 확 마음이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부부가 싸웠는데 뭐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뭔가 마음이 이게 풀려야지만 관계를 회복하겠는데 그거죠. 서로 눈치를 보죠. 그죠? 이제는 좀 이제 며칠 동안 말 안 했으니까 이러고 계속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버틸 만큼 버텼는데 이제 좀 풀어봐야 되겠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가가지고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안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단 말이지. 또 싸우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밥을 먹으려고 안심에 갔는데 아침에 그 좀 맨날 된장국에다가 그 좀 보리밥밖에 안 줬는데 그날은 왠지 뭐 일어나시면서부터 뭐 치마를 누르고 막 톡톡톡톡톡톡 해가지고 반찬을 쫙 만들어 놓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와서 앉아서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며칠 전만 그랬어도 확 취해버려서 냅둬! 그랬을 텐데 이제 마음이 이제 좀 많이 풀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렇게 풀어주는 걸 유화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물론 인간을 사랑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인간은 당신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도전이었고 그 인간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라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위의 세계는 가만히 있는데 땅 아래 세계는 완전히 다 엉망으로 작품을 버려놓은 거예요. 전체를 전 우주를 다 망가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데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대신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의 형벌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신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으면서 풀리는 거예요. 이게 유아예요, 유아. 그 유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유아 다음에 세 번째로 화목이 가능해지게 된 것이에요. 화목. 그런데 이제 이 화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뭘 얘기해야 되냐면 말이죠. 화목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사이가 있었기 때문에 화목이 대두된 거죠? 불화한 사이가 있었던 거죠. 불화한 사이가 있었는데 그 불화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관계가 깨트려진 데서 오는 불화였어요. 그죠? 그 불화의 근본 원인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은 하늘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 심지어는 천사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그렇게 완벽하게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미쳤다고 선악과를 따먹느냐고요. 그게 그건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이라고. 그런데 그런 좋은 관계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트려졌을 때 불화한 관계가 되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변화된 관계의 성질을 두 단어로 표현하라고 말한다면 적대와 거리감이에요. 적대와 거리감. 한자말로 말하자면 적대와 소원함.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대와 거리감이에요.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nmity인데 적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독립선언을 하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뛰쳐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상황을 보니까 인간은 자기가 독립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서 뒤엉킨 삶을 사는데 그 삶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이죠? 부당한 것이었죠. 예, 예.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대적하고 살아가는데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 부당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천사보다 높은 지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처럼 이 땅의 온 만물을 통치자가 되어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뭘 잘못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대적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대적했죠. 근데 이제 인간 편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게 성립해요?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거룩의 성품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노는 적대감의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죠.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었단 말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놔놓은 똥을 보고 코를 막고 돌아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올바른 표현이었단 말이죠. 물론 죄인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와 죄인이 결탁되어 있을 땐 이게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있는데 걔가 계속 나쁜 짓을 해. 근데 내가 미운 건 걔가 아니야. 걔는 너무 사랑해. 근데 걔가 그 버릇을 안 버리고 하나 돼 있는 거야. 그럼 누굴 패? 죄를 패는 게 아니라 애를 팬다고. 죄를 팰 수가 없잖아. 죄를 어떻게 패느냐. 어? 그러니까 애를 패서 애로 하여금 그 죄를 버리고 사랑스러운 존재만 남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나눠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열린교회에서 한 시리즈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꼭 한번 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 적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인간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인간의 죄를 참아 보지 못해서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이 적대감을 거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적대감을 나한테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고 당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모진 형벌이었던 것이에요. 십자가의 형벌이었던 그리고 이제 그 효과로서 인간에게 그것을 호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이제 인간도 그 적대감을 버리고 하나님과 뜨겁게 이 죄의 담장이 허물어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끌어안고 펑펑 우는 탕자의 돌아온 광경을 연출하게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지 아까? 거리감이었거든요. 소원함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간 편에서는 왜 그러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언제나 거기 계신데 지발에 절여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애들이 왜 가끔 나쁜 짓 할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그게 나쁜 짓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시험 시간에 하도 까불고 장난치다가 그래도 90점은 맞는 애가 10점을 맞았을 때 또 그거보다 좀 죄질이 나쁘죠. 엄마 지갑에서 한 5천원 끊어갔을 때 네. 아니면 학교 가야 되는데 개교기념이라고 거짓말치고 학교를 안 갔을 때 이럴 때 애들은 이상하게 엄마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엄마가 안방에 있다가 엄마가 안방 들어가면 건넌방으로 가고 건넌방으로 따라가면 다시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부엌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게 뭔가 얘가 슬슬슬슬슬슬슬 피하는 거리감을 갖는 거야. 뭐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거리감. 응? 예. 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거리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그 영적인 철저한 단절에서 오는 더 절망적인 거리감이죠. 그런데 네. 하나님 편에서 봐도 이 거리감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 편에서. 왜? 인간이 하나님 인간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인간이 저 죄를 어떻게 좀 해줘야지만 다시 끌어안고 사랑하겠는데, 근데 이게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뭐 여러 번 써먹은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적합한가 같아서 또 쓸 테니까 좀 이해를 하세요. 예를 들어봅시다. 예, 비유를 들죠. 그럼. 예를 드는데, 여러분이 이제 친구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근데 뭐 다 죽어가는 소리야. 왜 그러냐. 좀 와줘. 왜? 그러니까.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 좀 어떻게 해줘. 왜? 그랬더니, 나 사스에 걸렸어. 그러면 막 여러분 막 초아같이 달려가서 콱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사스가 왜 너한테 갔어? 사스가 뭔지 알아요? 괴질이 왜 너한테 걸렸을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거 어떻게 그러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도와줄까? 와서 나 좀 안아줘. 그러면 그건 안 돼. 119 보내줄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런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 때문에 죄인들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거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워낙 화났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막 패요? 난 워낙 화나면 안 그래요. 가라. 말하고 싶지 않다. 그건 아주 최고로 화난 표시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때릴래니 몽둥이가 아깝다. 그런 뜻이죠. 가라. 말하고 싶지 않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못하죠. 이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이런 거리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한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해 거리감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화목의 효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화목이라는 것을 가져왔다면 이 화목이 누구에 대한 화목인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했는데 우리를 두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불화했는데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거리감을 두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렬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확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저 당신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무한한 거리감을 좁히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주장은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적대와 소원을 해소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런 주장이 있는데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정반대예요.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적대감과 거리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소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푸시고 적대감을 해소하시고 거리감을 좁히시고 어찌할 수 없는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죠. 전자가 맞을 것 같아요? 후자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시 평소에 말씀에 깊이 잠기던 분들이라서 즉각적으로 알아보시죠. 전자는 틀린 것이고 후자가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시간은 없지만 짤막하게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화해에 대한 이야기, 즉 화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는데 평소에 형제들의 돈을 상당히 많이 강탈했어. 뭐 좁히기도 하고 괴롭혔는데 제사를 딱 드리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양심에 찔리는 생각이 나는데 야, 그 주제에 무슨 제사냐? 그 주제에 무슨 예배냐? 야, 너 여기 오기 전에도 형제 등 쳐서 돈 뺏고 어저께는 네 형제 발로 차서 이빨 부러뜨리고 너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고 괴롭혔잖아.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상태에선 하나님이 내 예물을 안 받으시겠구나. 그러면 가야지. 그리고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내 어저께 발로 차서 네 이빨 부러뜨린 거 용서해라. 대신 내 이빨 뽑아줄게. 뭐 이렇게 용서를 빈다든지 야, 너 가서 내가 너 등쳤는데 날 용서해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셨을지는 모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미움과 용서에서도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우선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이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혐의라고 하는 말은 혐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이잖아요. 그 추측을 상대방이 강력한 확신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혐의예요. 그렇죠?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면 아직 살인자라는 건 아니에요. 살인을 했을 가능성이 많은 느낌을 많은 사람들에게 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잡혀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범인은 딴 데서 발견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친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그가 범죄했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가 범죄를 아니했을지라도 그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등쳐먹었지 네가 나를 사람시켜서 이렇게 괴롭혀서 내가 고통당하게 했지 지난번에 교통사고 난 건 네가 고용한 살해범에 의한 짓이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네 형제가 너를 인해서 그렇게 피눈물 나는 복수심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면 네 예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이 그 성전을 받지 않으신 감사합니다. 받지 않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과 연관시켜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받지 않으셨는데 뭐라 하냐면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아시면 무슨 다윗이 장난 삼아서 사람 죽인 적 있어요? 아니 성경에는 오히려 가는 곳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기더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부르신 전쟁터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싸워서 이기고 이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 피를 흘렸는데 왜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서 그걸 안 받으시냐. 이것도 이 문제와 관련시켜서 좀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그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렇게 해서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을 움직여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인간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거룩함에서 오는 적대감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대신 고난을 당하심으로 해소시키시고 거리감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이것이 속죄의 세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구속이 있는데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제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림 같은 언어입니다. 이런 얘기죠.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자기의 친한 친척이 만약에 아니 뭐 그렇게 얘기 들지만 우리 이렇게 예를 들도록 하죠. 이제 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 제도 하에서 사람들이 이제 노예를 사고 팔잖아요. 그죠? 짐승처럼. 그래서 사고 파는데 그때에 그 노예를 사고 파는데 그 노예는 자기가 사고 싶은 사람이 돈을 주고 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돈이 많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노예 시장에 가니까 엄마 노예, 아빠 노예, 그리고 애들 노예 서너 명 이렇게 해서 대식구가 있는데 이미 벌써 아빠 노예는 막 수없이 채찍에 맞아서 그렇게 피멍이 들어있고 이 가족들은 모두 쇠줄에 묶여있는데 한결같이 아이들은 울고 있고 이 엄마 노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우리를 한 군데만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는데 이 노예의 상은 안 팔리면은 네 사람에게 나누어서 팔 용의도 있다 이거죠. 물건처럼 생각하니까 그거를 보더니 돈 많은 사람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물끄럼 이렇게 쳐다보면서 감회에 잠기더니 마차를 멈춰라 그러는 거죠. 내리지도 않고 마차 그 안에서 노예상을 부르는 거죠. 야, 저 다섯 명이 얼마냐? 200만 원입니다. 그래, 옆에 있는 이제 그 뭐 자기 수종 드는 사람한테 줘라. 200만 원을 주고 문서를 받고 그 노예를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우리가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보호하니까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마음씨도 좋은 주인한테 팔려가는구나. 그랬거든요. 갔더니 의외의 일이 벌어진 거야. 가서 우리 같이 살겠던 것도 감사하니까 우리 이 집에서 열심히 일하자. 그랬는데 다섯을 다 부르더니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입히더니 이리 와라 그러는 거예요. 다섯이 다 왔는데 너 이름이 이거 맞냐? 맞냐? 맞냐? 그러더니 무슨 문서를 쓰는 거야. 쭉 도장을 탕 찍더니 이거 너희들이 내 노예였는데 내 권한으로 너희를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었다는 문서다. 이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도 너희들이 자유인이지 노예 취급을 안 받을 거다. 가라. 그건 황당한 거죠. 그죠? 예. 네.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속. 대가, 그때에 지불했던 돈을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전이라고 부른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들이 마귀에게 팔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서 그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을 거저 얻은 것이라 그러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가를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더러운 인간들인데 순결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살 가치가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가치가 있었냐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딸 하나 주고 거리에 불량배 수십 명하고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바꾸겠어요? 에? 안 바꾸잖아요. 에?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더럽고 쓸모없는 인간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속전으로 주고 우리를 구속해내신 것이다 이거죠. 근데 이 구속은 세 가지 성격을 갖는데 우선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려고 했던 사역이 바로 이런 속량이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 그러거든요. 예. 날 속량했으니 그 보배 피로서 날 속량했으니 그 찬송가 146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량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대가로 우리를 속량하는 대가로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이 비참한 노예처럼 죄에 매여 사는 우리를 거기에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대리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왜? 우리는 죄는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앞에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속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속이었냐 할 때 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한우는 율법으로부터의 구속이고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구속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킨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했으니까 그들에게는 사망, 죽음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도록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율법의 저주가 남아있고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의식적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의식적인 그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든 의식으로부터 우리들이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행위의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서 율법의 의무를 준행하면서 살아야 할 그 책임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이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로마서 5장 9절은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죄로부터 구속하신 것이죠. 죄로부터 구속하셨다 그럴 때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분의 상태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적 효과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분의 상태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신분 자체가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죄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고 죄를 좋아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죄인의 신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신분에 있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 효과 면에서 있는데 전에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잠깐 든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능히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을 밧줄로 다리를 묶고 팔을 묶어놓고 그리고 그에게 커다란 이 추를 매달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둔 것 같은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 내면의 세계가 죄의 원리에 철저히 얽매여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가끔 일어나는 소원대로라도 살 수가 없었는데 성령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슬을 모두 풀어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죄가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죄와 사망의 법이 깨트려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능히 이 마음의 얽매인 사슬들을 품고 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내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같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근데 이 속죄의 본질이 이런 거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이러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 통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한시적인 통로이고 하나는 영원한 통로입니다. 한시적인 통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언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제사의 제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구체화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지만 나중에는 그 제사가 점점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속죄주에 대한 계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제사도 하나님과 만나기에는 충분한 제사였고 언제부터 이 제사가 주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즉시 제사 제도가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담 자신이 제사를 드렸고 그 아버지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배웠기 때문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치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 인간들을 폐기 처분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드시 제사라는 제도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짐승의 희생이 이 제사에 반드시 동반되었고 피 없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피 없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반드시 피 있는 제사와 함께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 없는 제사는 없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제사에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했던 것이죠. 피 흘리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했는데 첫째는 순종의 요소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요소인데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그 제사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희생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제물이 죽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아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순종하면서 사시다가 희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방편이 있는데 영원한 방편은 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까 배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사 동시에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례가 없는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당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당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면서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됐습니다. 즉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상태의 아담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에는 흠이 있는 제물은 절대로 안 받으시고 흠 없는 제물을 받으신 것이 바로 이런 의도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흠 없는 제물,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바로 그분이 사람이시긴 했지만 우리와 똑같이 죄를 가지신 분은 결코 아니고 그러셨더라면 예수님의 그 피가 짐승의 피와 조금도 다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는 제사로 받으셨지만 사람의 피는 제사로 받지를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됐고 근데 완전히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죠. 죽지 않고는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이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죽음은 일시적인 효과밖에 가져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으로서 죄 없으셨고 인간으로 흠 없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의 효과는 완벽하고 영원하고 최종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율법의 도움이나 혹은 짐승들을 잡아 죽이는 이 제사의 도움 같은 것들이 필요 없고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신적인 존재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비록 죽으셨지만 영원히 죽으실 수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바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의 본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불붙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벌을 많이 받게 돼요. 불쌍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속죄 그렇게 속죄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속죄하셨는데 속죄의 동인이 뭐냐? 속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강한 힘이 뭐냐? 이제 이거거든요. 이것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중대한 이제 그 논쟁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죄인들을 속죄하시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실 필요는 없었다. 근데 하나님이 왠지 모르지만 그걸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아멘할 따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 쓰는 걸 용서하십시오. 이런 걸 가리켜서 가설적 필요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교부들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이것이 정통적인 신앙, 이 개신교 신앙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이 세상에서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이 그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은 이것이 성경적인 견해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서 뭐 안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어느 나라든지 법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가장 무서운 법은 뭐죠? 왕에게 반역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게 법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다 반란군은 토벌되고 아들은 남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가 남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그런데 이 왕은 이 아들을 살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살려줄 수 있지. 죽이지 마라. 그럼 그럴 것이에요. 그 신하들이 반대하는 신하를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누가 말릴 수 있느냐고. 그런데 왕이 뭐라 그러냐면 죽여라.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더 큰 목적과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시는 일, 안 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걸로 묘사되는 거죠. 또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두 개의 법칙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 못하는 거죠. 하나님 보고 동그란 삼각형 그려보라 그러면 하나님 그리실 수 있겠어요? 동그라면 삼각형이 아니고. 그죠? 예. 네. 삼각형을 그리면 동그랄 수가 없는데 그 인간이 벌써 그렇게 법칙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그리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리냐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세워놓은 법칙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가야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살인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보고 거짓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하시지 못하겠어요? 천지도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적인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대표적인 성품이 이 거룩한 공의의 성품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성품이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했을 때 사랑의 성품,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성품은 저희를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라는 거죠. 근데 거룩의 성품은 하나님이 만약에 범죄한 그 인간들을 그렇게 다루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내려다보고 온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봐요. 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자신의 거룩한 공의는 만족을 시켜드리고 또 한편으로 그 죄 지은 인간들은 공로 없이 용서받게 함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켜드린 거죠. 찰스 스펄전의 설교집에 나오는 일화인데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법원의 로비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너무 학교 다닐 때 지내던 중마고우야 너무 친한 거야. 그래서 이 판사, 한 사람은 판사고 한 사람은 그 법원을 방문한 사람인데, 야, 내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여기서 만나, 야, 너 진짜 반갑다. 나 지금 일이 있어서 재판 들어가는데 나중에 만나자. 나 정말 너 보고 싶어서 진짜 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좀 이따 만나자 그러고 들어갔는데, 법정에 들어갔는데 재판을 나오는데 이게 피고로 끌려와서 그 사람이. 근데 뭐 그 사람이 뭐 잘못을 했는데 큰 죄는 아니고 벌금을 물려야 될 죄인데 법관이 판정을 내리는데 그래서 거기 뭐 있던 변호인들과 친척들이 아이고 이거 와보니까 말을 횡재한 거야. 그 사람이 재판을 하는 거야. 아 그렇게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다는데 봐주겠지. 웬걸 뭐 굉장한 액수의 벌금을 쾅쾅 때린 거야. 사람들이 야 매정하다 어떻게 친구가 저럴 수 있나 그러더니 내려오더니 끌어안고 막 울면서 야 너 진짜 보고 싶었다 재판은 끝났지만 야 너 진짜 보고 싶었다 야 근데 내가 지금 야 그 액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야 내 2만 파운드 2천 파운드 벌금을 때렸는데 너 돈이 있냐 내 행색을 봐라 내가 돈이 어디니까 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꺼내드는 수표를 이 전부를 다 끊더니 사인 애들이 탁 찍어주면 야 갔다가 저기 은행에 갔다가 돈 내고 빨리 와서 만나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름이 아닌 이것이 바로 속죄의 동의라는 거죠. 대리적 속죄란 말이에요. 근데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건데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사람이 재판관이었지만 무죄 탕탕탕 왜 내 친구니까 이렇게 재판을 하고 내려갈 수는 없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좀 어려운 말로 결과적 절대적 필요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론 성경 해석을 옳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 안에 있는 공의의 성품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의 아들을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를 속죄하시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온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새 언약 아래로 부르셔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적대감을 거룩한 적대감을 거두시고 우리를 향해 거룩한 거리감을 완전히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같이 더러운 인간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이 모든 적대감과 거리감을 파하고 그리고 무너진 죄악의 담장 그 위에서 우리와 같이 아무 쓸모없고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그 죄에서 헤어날 수도 없고 주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에서의 다운 세계를 망가뜨렸지만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수 없는 이 더러운 죄인들을 주님이 다가오셔서 뜨겁게 끌어안으시고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 때문에 이 그 고통과 악에서 헤어날 수 없고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자원이 모두 끊어졌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그래서 하늘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그래서 원래 창조되었던 인간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필설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죄에 막힌 담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죄에 매어서 사슬에 매어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객관적인 근거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이제는 전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스러운 일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